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2부 얘기 잠깐 시작하기 전에 아까 1부 끝나기 전에 잠깐 언급했던 이벤트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낫겠죠? 네, 그런 게 낫겠죠? 네. 네, 저희가 이제 방송을 계속 하다 보는데 이제 원래 저희가 이렇게 누군가의 청취를 원하고 이렇게 바라고 하는 방송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누군가 들어주면 저희도 개인적으로 네. 좋으니까 이제 여러분의 그 흥미와 재미를 돋구기 위해서 이벤트를 약간 준비를 해볼라 네. 하는데요. 그리고 뭐 지난해 10회를 넘겼잖아요. 그쵸. 드디어 뭐 이제 본격적인 방송이라 할수 있죠. 네, 이벤트성 한번. 네. 이벤트성 이벤트성 이벤트를 뭐야 이게? 이벤트성. 생존기념 이벤트. 장수기원 이벤트. 장수기원? 장수기원 네. 이벤트. 그런 식으로 한번 저희가 저희의 사비를 털어서 네. 한번 순수 사비예요, 이거. 저희는 왜냐면 누구도 지원해 주지 않기 네. 때문에 돈한푼못 버는데 사비로 이런 거 하고 있어. 사비로 일단 이벤트를 진행을 해보려 합니다. 네. 이벤트 내용은 간단해요. 저희가 이제 여러분의 호응을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이 저희 방송을 듣고, 아, 이 방송? 오늘 방송 어땠네? 뭐, 다음에 이런 주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희 그냥 축구 한조에 대한 어떤 평이든 괜찮으니까 아니면 그냥 관심을 조금만 표출해 주시면 네. 그중에서 저희가 마음에 드는 세분 뽑아서 스타벅스든 뭐 던킨도너츠든 배스킨라빈스든 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한에서 아마 제일 좋은 건 저희가 봤을 때 배스킨라빈스나 스타벅스 이쪽이 제일 괜찮을 것 같은데 겨울에 한번 이한치한 해보시라고. 배스킨라빈스 괜찮은 것 같아요. 싱글콘 정도? 아니 뭐 겨울에 많이 먹잖아요 생각보다 네, 전 많이 먹어요. 저도 많이 먹어서 네. 이런 식의 이벤트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아직 정확하게 확립이 안 돼서 나중에 정리가 되면 3부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뭐 어쨌든 이래? 그래도 계속 왜냐면 부가 3개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따로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따로따로 EPL 라리가 이렇게 따로 올릴 수 있으니까 네. 따로따로 한 번씩 다시 언급을 했는데 어차피 글을 다시 저희가 올리긴 올릴 겁니다. 예. 네. 글을 올리긴 올릴 건데, 이벤트 관련한 따로 글을 올릴 건데, 이제 그 댓글 같은 경우는 어떤 방송에 댓글을 달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네. 어떤 방송에 댓글을 달아도 저희가 다볼수 있기 때문에, 그 댓글들 어디다 달아도 상관이 없고, 그 댓글들을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재밌는 것들은 저희가 방송에 반영도 해보고, 저희 소개를 해서 반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이제 여러분의 입맛에 맞춰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좀 들어요, 사람들아. 근데 생각보다 여기 찬조 출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 찬조 출연은 있어요. 예, 찬조 출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장소가 내 방이다 보니까, 지금 내눈 앞에, 사생활이죠. 네, 내눈 앞에 지금 빨래가 걸려 있어요. 뭐가 걸려 있는지는 얘기 안 하겠는데. 그러기 때문에 네. 공간을 초대하는 건 힘들고 저희가 새로운 공간을 섭외를 하든지. 뭐, 만약에 진짜 정말 찬조 출연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아, 여러분이 장소를 마련해 와요, 그럼. 아니, 뭐, 장소를 마련하는 것보다, 자기가 어떻게 방송을 하겠다라고 한번 브리핑을 한번 해보세요. 아, PT인가요? 경제 PT 하나요? 아, 한번 브리핑해보고 괜찮으면은 저희가 장소를 어디든 구할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기획이라기보다는 그냥 준비해본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2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부는 라리가 얘기를 하기로 했죠. 네. 네, 이번에. 이번에 네, 얘기하세요, 계속. 마드리드 더비 네, 마드리드 더비. 아틀레티코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가 네, 있었는데요. 알레티 대 레알. 레알 마드리드로서는 약간 불리한 시작이었어요. 왜냐하면 주전 수비수 두 명이 둘다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태죠. 라모스와 네. 페페가 둘다 빠져서 이번에 바란과 네. 나초가 이렇게 둘이 호흡을 맞추게 됐고요. 근데 그렇게 된지좀 됐죠? 예, 네, 좀 벌써 한 됐어요. 두세 경기 됐어요. 제 네. 기억상도. 좀 됐는데 또 무패야? 신기한 거예요. 신기해, 진짜. 왜냐하면 예. 그 신기해요. 전까지 오히려 라모스랑 페페 있을 때는 뭐 진다, 뭐 승리가 없다 해서 욕을 먹는데 얘네들이 나와서는 비기니까, 비기거나 이기니까, 잘한다 이렇게. 리그에서는 제가 알기로 패가 없죠? 1패 있지 않나요? 그런가요? 패가 전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아, 미넨이랑 헷갈렸나요? 예, 네, 아무튼. 미넨도 졌어요, 이번 아, 주. 이번에 말고, 그러니까. 아, 그 전까지 없었죠. 네, 패가 없습니다. 아, 레아도 리그에서는 패가 네, 없군요. 패가 없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도 패가 없잖아. 근데 어디서 졌지? 어디서 이번 리그 컵인가? 아니야. 지단 그 기록 깨졌잖아요. 뭐지? 컵인가? 그 기록이 깨져서 한 번 진 걸로 기억이 아니야, 나는데. 그게 진 게 아니라 무승부. 연승 기록이 깨졌지. 연승인가요? 네. 9연승을 달리다가 아닌데? 그 9연승인가 8연승? 작년부터 시작해서 그게 연승이야. 연승인가요? 그게 연승이야. 그게 리그에서 계속 연승을 달리다가 알라베스였나한테 잡혀가지고 무승부를 한번 거뒀죠. 네. 그러다가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그 누구야? 좀 폴란드 리그에 있던 팀이 어디였죠? 아, 그 이상한 팀한테 무승부가 났죠. 3-3 무승부가 난타전으로 났죠. 예,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 좀 불안한 거 아니냐 하는데 무패야. 라리가에서 유일하게 무패예요. 그렇죠. 네. 바셀이 이번에도 무승부하면서 또 바르샤도 이번에 발목 잡혀가지고 계속 지단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위기설은 자꾸 레알 마드리드한테 나오는데 점수는 레알 마드리드가 더 잘 나오고 있어요. 그쵸. 뭐 지단이 문제네, 호날두가 뭐 득점을 못하네 뭐 이래도 레알은 무패야. 레알과 지단은 생각보다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선수 시절 때도 그랬고 네. 감독이 돼서도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래 위기설은 지금 저기 바셀 가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파르샤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요즘 요 몇 주 동안 저도 경기를 못 봤어요. 경기를 많이 못 봐가지고. 네. 세비야 참. 지난주에 잡고 이번 주에 무승부 나고. 네, 그랬죠. 일단 그랬는데 일단 다시 본론으로 와서 일단 레알은 불안했죠. 왜냐면 호날두는 전보다는 확실히 못하는 시즌이고 부상을 겹치고 와서 부상 갔다 와 그러니까 부상으로 이제 잠깐 나갔다 와서 시즌 초반에 좀 흔들렸다가 지난 라운드 지금 12경기를 했는데 딱 11라운드에 해트트릭을 했어요. 그렇죠. 예. 해트트릭이었나? 이번 경기 두 골이었나? 이번 경기 네, 두 골이었을 거야. 그러면 골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국대 경기에서 포르투갈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했었죠. 그래서 역시 호날두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과연 아틀레티코를 만난 알레티를 만나서 이제 어떻게 호날두가 할 수 있느냐? 벤제마가 또 부상이어가지고 그렇죠. 네. 원톱으로 나왔는데 호날두 원톱이 그렇게 성공적인 사례가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떨까라고 예상을 했던 그러니까 걱정을 했던 경기였죠. 근데 그 프리뷰 기사 중에 그 한준 해설위원이 썼던 프리뷰가 있는데 거기가 성지가 됐어요. 아 그런가요? 완전 똑같아.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경기를 다 보고 그 프리뷰를 봤거든요. 미래를 갔다 왔거나 뭐 이랬는데 제가 그 기사 제목이 호날두는 최고의 공격수다라고 써놓은 것 같은데 아 그거 말고 그 닮은 골 마드리드 더비 4-4-2와 4-3-3 사이였는데 이 프리뷰가 굉장히 똑같았어요. 장난 그런가? 아니었어요. 네. 나중에 한번 시간이 나신다면 한번 경기를 보고 난 다음에 풀 경기를 보고 난 다음에 이 기사를 읽어야 됩니다. 볼 일이 없겠군요. 네, 나 많이 안 남는데 이걸 다 보는 아니 새벽에 잠 안 자면서 보는 거예요. 네 새벽엔 자야죠. 네 잠이 요즘 진짜 불규칙해서 오늘도 한 3시간 잤나? 네 아무튼 그래서 감기 걸리는 거예요. 감기는 이미 지난주에 걸렸고 지난주는 어쩔 수 없이 밤에 새야 할 일이 많았어요. 네 아무튼 면역력 조심하시고요 다들. 자 이제 아틀레티코 얘기를 조금 해보면 아틀레티코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죠. 기존의 선발 라인업과는 좀 변화가 있었죠. 딱 한 자리 있었어요. 그 여기 누구야? 두 자리 아닌가요? 가이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전으로 나오진 않았으니까 좀 돌아가면서 썼으니까 근데 이번 경기에서 가메로를 안 쓰고 토레스를 넣던 게 좀 컸죠. 네 컸는데 일단은 결과부터 얘기하면 실패했어요. 토레스 카드가 실패를 했죠. 네, 근데 그래서 토레스랑 가메이로를 교체를 했어요. 했는데 똑같아. 소용이 없어. 네, 그랬습니다. 일단 저는 하이라이트로만 봤는데도 약간 느껴졌던 건 아틀레티코가 초반에는 기존에 하던 압박을 실시하면서 지금 불안한 레알 수비 중앙 수비를 약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기존에 하던 압박이라기보다는 좀 다른가요? 네, 좀 달랐어요. 왜냐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듯이 아는 딱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하면 딱 떠오르는 키워드가 선수비 후 역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상대 선수를 그 자신들의 두 줄 수비 라인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 사각형 안쪽 아니면 삼각형 형태를 만들어서 같이 팀합박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기 나초라든가 바란 이쪽이 불안한 걸 알고 카세미루가 없는 걸 아니까 이쪽으로 계속해서 전방 압박을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4-4-2 포메이션으로 나왔는데 형태가 약간 4-3-3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 앞쪽에 그 누구야 토레스가 앞쪽 최전방에 박혀 그 전방 압박을 시도하고 양쪽 좌우 측면에 그 카라스코랑 그리즈만 그리고 저희 누구야 사울니게즈가 약간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4-3-3 같은 4-4-2를 썼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 들어서 좀 자주 쓰고 있긴 한데 이 전방 압박이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한 10분 정도는 잘 하는가 싶더니 10회까지 잘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비치가 호날두한테 다리를 걸어서 이제 프리킥을 내줬죠. 그때부터 이제 그 프리킥 골이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꼬였죠. 많이 꼬였죠. 예, 일단 그 근데 골이 들어가면서부터 꼬였어요. 근데 확실히 20분을 넘어가면서 제가 볼 땐 그 압박에 정신을 못 차리던 세 명이 이스코 그리고 저기 나초와 바란이 정신을 조금씩 차리기 시작하면서 경기가 레알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이스코 이번 경기 정말 잘했어요. 평점을 10점 만점으로 준다면은 7.5점 이상을 준다고 저도 이스코 봐도... 저도 일단 하이라이트 보고 제일 먼저 찾은 게 레알 마드리드 평점을 찾았거든요. 따로 나오진 않았는데 왜 찾았냐면 네이버 평점 아니야 혹시? 네이버 아니 그러니까 네이버 평점 안 보고 이거 다른 평점을 찾았어요. 아, 네. 다른 평점을 찾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는데 저 여기 후스코어도 한번 찾아봐요. 아마 나올 거야. 구글에도 찾는데 안 나오던데? 나중에 내가 사이트 알려줄게. 네. 근데 일단 평점을 보고 싶어서 왜냐면 이스코가 생각보다 너무 잘해가지고 네. 과연 이 선수가 얼마나 그러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레알 선수들이 다 잘했잖아요. 일단 클린시트 경기를 했고 그렇죠. 전반적으로 다 잘했기 때문에 이스코가 그 와중에도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을까라는 궁금함에 찾아봤는데 일단 안 나와서 못 봤고요. 근데 네. 이스코 선수가 정말 잘해줬어요. 기존에 저희가 정말 깠잖아요. 그랬죠. 빨리 일단 경기부터 안 나왔으니까 나오는 경기 죽을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엄청나게 뭐라 했는데 이번 경기는 또 너무 잘 그 모드리치가 생각보다 호흡도 잘 맞았고 네. 모드리치가 돌아오고 나서 이제 레알 중원이 다시 분위기를 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경기에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가장 제가 옛날에 우려했던 게 카세미로가 빠지면 어떡할 거냐라는 거였는데 빠졌죠. 빠진 지 좀 됐죠? 그렇죠. 많이 됐죠. 그런데 계속해서 중원이 자꾸 비더라. 그러니까 크로스도 지금 빠졌고 크로스도 부상이고 카세미로 부상이고 다행히 근데 크로스 빠졌을 때 모드리치가 돌아오는 바람에 네, 그게 다행이었지. 다행인 거지 둘 다 동시에 빠졌으면 정말 답이 없었죠. 그러면 이 자리에 지금 하메스가 나왔는데 하메스랑 이스코 같이 쓰는 건 제가 봤을 때 둘이 아예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안 돼요. 성향이 제가 봤을 땐 같아서 그러니까 같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안 맞지 않나요 둘이 좀? 수비 성향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뭐랄까 둘 다 수비 가담이 많지 않은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 경기에서도 보면은 이스코가 오히려 전방 압박을 하죠. 안내 그렇죠. 수비 가담을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4-4-2를 레알 마드리드가 하고 레알 마드리드 기존의 4-3-3을 아틀레티코가 시도를 했어요. 근데 레알 마드리드의 그 알레티 도전 그러니까 알레티 4-4-2를 도전한 게 더 먹혔던 거죠. 그러니까 알레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그러니까 올 이번 시즌 들어서 눌러 앉아 버리면은 좀 깨는데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알레티가. 근데 그거를 레알이 했죠. 그러니까 그렇죠. 레알 같은 경우는 자존심이 세서 안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부상 선수가 많아서인지 부상 선수가 많고 일단 수비 지단 감독이 약간 그 센터백 두 명이 불안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찌감치 약간 가라앉는 걸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카세미루 공백 같은 경우에는 코바치치랑 모드리치를 동시에 내렸죠. 그렇죠. 네, 모드리치가 조금 더 밑에 있었고 코바치치가 조금 더 올라와 있긴 했는데 둘이 같이 압박을 하니까 카세미로 한 명분은 하더라고요. 둘 다 그렇게 수비가 그렇게 코바치치가 조금 더 좋고 모드리치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완전 잘하진 않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둘이 합치니까 카세미로 한 명분은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모드리치는 상대의 전방 압박에서 탈압박하는 거는 물론 수준급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그러다 보니까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알레티는 전방 압박을 하는데 조직적인 압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개별 압박이 들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1대1로 했을 때는 모드리치한테서 공을 뺏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좀 알레티가 많이 말렸죠. 확실히 말린 경기예요. 일단 시작을 잘못 끊었기 때문에 끝까지 잘못된 경기를 네. 했어요. 네네. 진짜 시작에 정말 그 카라스코나 이 빠른 선수들이 빠르게 중앙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골을 만들어줬다면 달랐겠지만 그 전술이 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레알이 네. 호날두가 세 골을 몰아치고 그러면서 그냥 우르르 무너져버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였습니다. 이제 후반전 이제 전반전에는 프리킥 골이 들어가고 1대0으로 맞췄잖아요. 그쵸. 후반전 되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들이 라인을 엄청 끌어올렸죠. 그러면은 이제 전방에는 이제 호날두와 베일이 있죠. 네. 일단 베일이 정말 다든 빠른 말로 다 밀어버리니까. 네. 뭐 일단은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호날두가 역습을 나갔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호날두가 골을 PK를 얻어냈고 그 베일이 헤딩을 했었나? 바람이 헤딩을 했었나? 아무튼 헤딩 패스가 사비치 그러니까 땅에 한번 바운드 되고 사비치 뒤쪽으로 떨어지면서 거기를 이제 호날두가 들어갔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역습으로 해서 PK를 만들어냈고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골 같은 경우도 베일이 확실하게 네, 베일이 확실하게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보여줄 수 있는 역습 그대로를 이제 했던 거죠. 예. 그 상황에서 뒷공간 넓어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진이 발이 그렇게 빠른 편도 아니었고 이번에. 빠른 수비진이 없죠. 사비치랑 고딘 같은 경우는 발이 빠르진 않고 그래서 저는 사비치 대신에 히메네스가 나왔으면 과연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네, 사비치가 이번 실점 3개에 다 관여가 돼 있어요. 그렇네요. 네. 실점 3개 싹 다 이제 마지막 골은 사비치 직접적인 관여라고 보긴 힘든데 마지막 골은 직접적인 관여라고 보기 힘든데 사비치가 첫 번째 두 번째 장면 같은 경우는 좀 직접적인 관여가 있었죠. 일단 첫 번째 장면 같은 허벅지를 내줬죠. 예, 프리킥을 내준 게 사비치였고 공간도 거기에다가 내줬죠. 공간도 내줬죠. 그 이제 점프를 했을 때 공간이 나면 안 되잖아요. 공간이 이제 수비벽 사이에 균열이 나면 안 되는데 몸을 틀었어요. 점프를 하면서 사비치가 몸을 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 공간으로 들어가니까 오블락도 막을 그러니까 사이로 들어간 막을 수가 뿐만 없죠. 아니라 들어가면서 사비치 다리 맞고 굴절이 돼버리면서 오블라이 네, 그렇죠. 맞을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 공간으로 들어갔고 사비치의 굴절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블라이 전혀 막을 수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 사비치가 왜 태클을 했을까 조금 서서만 있었어도 그 사비치가 훗날 오히려 바깥쪽에서 달렸는데 저는 충분히 안쪽에서 달릴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다고 봤거든요. 중간에 한 번 근데 오히려 사비치가 바깥쪽에서 들어가면서 태클을 할 시도를 하려고 진작에 생각을 했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스피드가 약하다는 거 알고 뭐 아니면 도다하고선 시도를 해봤는지 몰랐지만 아무튼 쪽박을 찼죠. 제대로 찼죠. 오히려 바깥쪽으로 호날두를 밀어내면서 각도만 잘 잡아줬어도 PK는 내주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저도 버티고 오히려 각을 줄이면서 버텼으면 어땠을까라는 싶었어요. 왜냐면 이미 페널티 박스 안에 수비수 선수들이 많았고 호날두가 거기서 많진 않았는데 호날두의 진행 방향이 측면 쪽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호날두가 거기서 아무리 개인기를 부리고 갔어도 각이 좁혀지는 각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역습 상황에서 베일 제 기억이 맞다면은 베일이 헤딩으로 이제 떨궈준 건데 다음 선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역습 상황에서 호날두가 스피드를 살린 상황에서 그 페널티 박스까지 같이 따라갈 만한 선수가 과연 누가 있었을까? 베일은 저 뒤에서 이미 패스를 준 상황이어서 제외를 한다면은 바스케스 정도가 있었을 텐데 그 바스케스는 이미 뒤에 있었겠죠? 바스케스 정도라면은 아마 누구 한 명쯤은 붙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호날두의 진행 방향대로 그냥 드리블을 하게 냅뒀으면은 좀 더 덜 위험한 골 PK까지는 안 내주지 않았을까 좀 싶었어요. 사비치가 그 장면이 좀 아쉬웠죠. 어쨌든 사비치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 경기를 다시 한번 코멘트를 하자면 사비치가 시작해서 사비치가 마무리졌죠. 약간 그렇게 네. 말할 수 있어요. 좋게 말하면 그러니까 레알 입장에서 좋게 말하면 호날두를 시작해서 호날두 끝났지만 아틀레티코에서 말하면 사비치를 시작해서 사비치 끝난 네. 참 이런 경기입니다. 근데 이제 골을 넣은 선수가 호날두다 보니까 사비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들은 골을 먹히게 한 사람이나 골을 넣은 사람을 기억을 하니까. 왜 우리나라 국대 하면은 홍정호, 김기욱은 그렇게 되면서 뭘 우리 팀이니까. 홍정호, 김기 실수할 때마다 중국화네 뭐네 막. 중국 근데 중국화 됐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일단은 네, 그 얘기는 다음에 이 얘기만 하고 싶어요. 좀 제발 수비라인은 좀 고정 좀 시켜줬으면은. 너무 자주 바꾸는 네. 가까워서. 그 센터백 라인도 골키퍼도 한 선수가 두 경기 그러니까 그 조합이 두 경기 이상 나왔던 경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아시안컵 빼고 없어요. 아시안컵은 본선 무대니까 그랬었는데 아무튼 센터 라인이 네. 안정화돼야. 경기 전체가 안정화될 텐데 네. 그러지 못하니까 공격이 불안정해도 수비는 안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격이 불안정해도 수비는 힘들긴 하겠지만 흔들리진 않죠. 근데 수비가 불안정하면 공격까지 같이 흔들리다 보니까 경기를 망치는 주요 요인이죠. 네. 워낙에 언론에 신경을 많이 쓰는 감독이라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요. 기존의 감독들은 잘 신경 안 쓰고 그냥 내 고집대로 좆대바라 하고 그 썼는데 저기 곰가방 감독 대어백 걔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신경 쓰지 않았나 옛날에 모르겠네요. 옛날 뭐 대어백 뭐 아드보카트 뭐 이런 그 아저씨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저기 월드컵 가서 죽쓰고 바로 나갔잖아요. 그리고 저기 홍명보 감독도 약간 좀 휘둘린 강등됐다죠? 없잖아 있었죠. 강등됐다죠? 근데 계약 해지는 아니래요. 계속 계약을 이제 하겠다고 하는데 뭐 중국 리그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중국 리그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잘 K리그 요즘 다시 공부하고 있긴 한데 K리그 다시 공부하는 것도 좀 바빠요. K리그도 얘기를 하자면 최다 우승팀이 2부 리그로 떨어졌죠. 네, 성남이 떨어졌어요. 저 성남이 떨어질 줄 몰랐어요. 저는 조금 예상했어요. 성남이 최근 분위기가 내려 진짜 제대로 내려오고 있는 저거 시즌이어서 오히려 강등 다이렉트로 강등된 수원FC가 플레이오프를 했다면은 저는 몰랐을 것 같은데 성남이었다면은 분명히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성남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팀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 맥콜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지금 맥콜 아니잖아요. 지금은 시민구단이고.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은 좋아해도 지금 구단 정치색을 드러냈네. 지금 구단 유니폼이 상당히 예뻐가지고 참 좋아했는데 흰색이랑 검은색이죠? 그쵸. 네, 까치 연보로가 유니폼을 생각보다 잘 만들어서 참 좋아했는데 아쉽네요. 옛날에 수원 삼성이 참 좋았는데 지금 유니폼은 뭔가 옛날보다 못한 좀 많이 못해요. 네, 많이 못한 그런 딱히 유니폼이 이쁜 K리그 구단은 잘 모르겠네. 진짜 모르겠어요. K리그 예쁜 유니폼 없어요. 서울 정도가 살짝 이쁘다. 서울은 근데 매년 똑같아서 진짜 미묘한 차이의 변화밖에 없어요. 정말 미묘한 차이긴 한데 누구 상주상도 한번 입고 다녔으면 재밌겠다. 흥민이 가면 입고 다니겠지. 군복. 흥민이 가면 입고 다니겠지. 네 아무튼 네 뭐 그러고 아챔 경기도 이제 아챔 잠깐 그냥 좀 K리그 얘기 좀 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아챔도 전북이 이겼죠. 1차전. 네, 2-1로 이겼는데. 전주성 경기였어서 네. 이겼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역전승을 했죠. 그렇죠. 네, 역전승. 저는 이 경기 이제 생방으로 봤는데 정확히 이제 따로 이렇게 분석을 했다기보다는 응원을 하면서 봐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잘 했는데 이상하게 골이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중원에서 좀 더 볼을 풀어줄 만한 선수가 안 나왔던 게 조금 아쉬웠다 정도? 네, 그거 빼고는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중국 원정이라는 거 자체가 워낙에 어려운 원정이다 보니까 아랍에미리트 원정인데 벌써부터 지금 텃세 들어갔다고 하죠? 그쵸. 네, 텃세 지금 들어갔다고 훈련장을 하는데. 완전 개판 쓰레기를 줬다고. 개판 5분 전 쓰레기. 그럼 뭐 댓글 보니까 우리도 여인숙 하나 빌려주지 그랬냐고. 아 고시촌 빌려주지 그랬냐고 막 난리 치는데. 뭐 에이 뭐 그렇게 그런 거 갖다 쪼잔하게 그래서 뭐예요. 전북이 10년 만에 지금 우승을 노려보고 있는데 딱 2006년에 우승하고 그 시즌이 염기훈 선수가 했던 시즌으로 기억을 하는데. 염기훈이 전북에 있었어? 옛날 전북에 있었죠. 수원에 있었지. 옛날에 있었죠. 전북에서 수원으로 간 거예요. 그런가? 그래요? 그거는 이따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랬구나. 그때 염기훈이 있었구나. 염기훈이 우승 멤버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 우승하고 수원으로 대형 이적을 했죠. 그리고 그가 슬슬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국가대표 뽑히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영기훈 지금 수원에서 에이스야. 그렇다 하죠. 무너지진 않았어. 옛날에 전북에서 제 기억에 영기훈은 골을 상당히 많이 넣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 골보다는 이번 시즌 도움왕이 영기훈이야. 그쵸. 네. 골보다는 도움으로 많이 옮겨갔어요. 망하진 않았지. 오히려 저는 염기훈이 수원의 에이스라는 게 조금 불만이죠. 나이가 33인가? 나이 많아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수원의 에이스는 염기훈이다라는 게. 근데 조나탄이 이번 여름에 들어오고 권창훈이 조나탄하고 같이 호흡을 그러니까 올림픽을 갔다 와서 부상도 그러니까 올림픽 갔다 오고 부상도 좀 있었고 해서 폼이 죽었는데 딱 하이스플릿으로 떨어지자마자 살아났죠. 권창훈이 살아나고 조나탄은 그 전부터 계속해서 골을 넣어주고 있었고 제가 찾아보니까 11경기 9골 10몇 골 14경기 11골인가 그랬더라고요. 조나탄이? 네. 그래가지고 살림꾼이네요. 네. 진짜 구세주죠 조나탄이. 네. 없었다면 강등을 됐을 수도 있는. 네. 없었으면 진짜 강등 됐을 수도 있어요. 최전방에 정대세 옛날에 정대세 선수 나간 이후로 예, 2000몇 년도죠? 13년? 12, 13? 예, 그때쯤에 이제 정대세 나간 이후로 최전방 공격수가 없어요. 없었거든요. 카스틸렌 데려왔더니 죽쓰고 있고 누구였더라? 모르는 선수 막 많았는데 다 죽쓰더니 조나탄이 드디어 대구에서 챌린지 득점왕 출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번에 대구도 올라왔어요. 대구도 같이 대구도 올라왔죠. 이번에 대구와 강원이 다시 1부로 돌아왔습니다. 대구 단장이 조광래인데 전 국가대표 감독이죠. 네, 조광래 감독 조광래 단장인데 지원이 굉장히 빵빵하다고 해요. 여기저기 다 끌어온대요. 네. 일단은 K리그 올라와서 얼마나 버틸지 한번 재밌을 것 같아요. 경남이 다음 시즌 대구죠. 아 대구 참. 대구 유니폼도. 대구 옛날에 기억하기로 누가 있었더라? 대구? 잠깐만 조광래가 대구 단장 맞나? 대구 단장 맞습니다. 그런가? 맞습니다. 왜 자꾸 헷갈리지? 네 아무튼 그러면 일단 아틀레티코와 레알 마드리드는 이 정도로 얘기해볼까요? 네 뭐 네 저희가 잠깐 사담으로 K리그 A까지 섞었는데 네. 이제 그러면 다시 3부에 3부에서는 상품 뭘 확정 짓기로 했죠 우리? 다시 한번 이벤트 정리하기로 했죠. 네 다시 정리해서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